저 이렇게 싸울 거라면 하지만 이렇게 며칠도 안 돼서 그리워 후회만 더 안 해요 친구들은 말하죠 나 그렇게 힘들고서 그 사람 다시 또 잡으려 하는 날 이해 못한다고 그런 여자 잊으려 해도 나란 남자 잊을 수 없나 봐 수없이 힘들어해도 다시는 보내지 않을 친구들은 말하죠 나 헤어진 순간에는 해도 며칠도 못 가서 그리워할 거라고 그런 남자 잊으려 해도 나란 여자 잊을 수 없나 봐 수없이 힘들어해도 돌아오는 건 그리움인걸 그런 남자 어떻게 잊을 생각을 한 내가 미워 Thank you.